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세요. 삐딱한 시선으로 동화를 읽으며 등장인물의 범죄를 파헤치는 낭만 파괴법의 마담 라봉입니다. 우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 방송은 동화를 삐딱하게 보면서 주인공이 정말 착한지, 사실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각자 형법상에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는 이야기를 즐겁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법률적 해석이 조금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건 그냥 생활 리걸 마인드 구축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게스트로 나와주신 이소가시님.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니 정말 반가워요. 아, 창피해. 아, 맞다. 저는 지금 연수 중인 미모의 예비 법조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미모 취소하면 안 돼요? 언니 이거 취소 안 해요? 언니 스스로? 취소 안 해, 취소 안 해. 안 볼 거니까 뭐 괜찮아요. 부러운데? 이거 청취자들이 언니 너무 미화시키지 않을까? 나는 언니 얼굴 저는 여러분의 판타지가 되어드리겠어요. 아, 네. 이 방송의 마담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앞으로 정식으로 합류할 멤버는 한 4회 정도부터 같이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네. 도움으로... 비정규 노동자 그리고 무급 노동자 그러니까. 이소가시님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가시입니다. 네, 저는 졸업 예정자고요. 슬픈 졸업 예정자, 슬픈 취준생. 고학력 백수. 그렇죠. 그래, 언니는 제 인정. 레알 고학력. 네. 전문직 백수. 그렇죠. 저는 그냥 저도 예비 백수고요. 현재 여대생의 은밀한 덕후생활 팟캐스트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니랑 어떻게 또 인연이 닿아서 또 게스트로 나오고 처음 게스트 출연이라 참 신기하네요. 네, 반가워요 언니. 반가워요. 근데 언니 자 좀 빼자. 아 그럼 뭐라고? 내가 뭐 얼마나 라봉님이라 불러주시겠어요? 아니 마담이나? 뭐 되게 나이 많은 것 같잖아. 아니 뭐 저 젊어요. 네 알겠어요. 지성녀?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우선 동화를 짧게 들어보고요. 그거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소가시님 앞으로 3주간 저희 파트너가 되실 테니까 저희 방송 게스트로서 무급이지만 아침에 네. 먹을 거 사주고 할게. 네, 알아요. 언니 잘 먹었어요, 언니. 그러면 이소가시님이 읽어주는 오늘의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들어보실게요. 옛날 옛적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왕과 왕비는 가진 노력 끝에 귀여운 딸을 얻게 되었죠. 공주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왕은 나라 안의 마법사들을 초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법사들을 대접하기 위해 황금 접시와 순금, 다이아 등을 마련하기로 했죠. 하지만 황금 접시는 1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왕은 12명의 마법사만 초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받은 마법사들은 한 사람씩 공주에게 마법을 걸어 아름다움, 지혜 등 훌륭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11번째 마법사까지 선물을 주었을 때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마법사가 나타나 공주는 물레에 찔려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걸었어요. 선물을 아직 주지 않았던 12번째 마법사는 13번째 마법사의 주문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죽음 대신 100년 동안의 깊은 잠이 들도록 할 수는 있었어요. 왕은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불태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여쁜 아가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5세가 되던 날 공주는 혼자 성에 돌아다니다가 탑 꼭대기에서 실을 잡는 노파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레에 공주는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갔고 그만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죠. 그렇게 잠에 든 공주와 마법사의 마법으로 인해 왕과 왕비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가시덤불이 에어싸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많은 왕자들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 근처를 지나가던 한 왕자가 소문을 듣고 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성으로 들어가 공주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난 그 사이에 과자 다 먹었어요. 제 거 안 남겨놨어요, 언니? 그 다 먹었어요? 다 지금 먹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언니? 괜찮아. 뭐 어때? 제가 나는 이래서, 너보다 살날이 적어. 제가 이래서 묵은 노동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지가 안 좋네요, 점심 살게, 여기. 점심 살게. 응? 저희가 지금 네. 오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8시 반에 만나서 맥 띠리리에서 맥 세트를 먹고 그래도 이렇게 좀 모여서. 뭐 브런치 마냥 분위기는 좋았어요, 언니. 저희 뭐 브런치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브런치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어요. 네. 일단 네. 이소가 씨님이 생각할 때는 이 동화에서 누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서 보면 네. 정말 뭐 나쁜 사람은 마법을 걸었던 마녀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모두 착한 사람은 공주, 왕, 왕자 전부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소가 씨님이 볼 땐 누가 제일 나빠요? 저는 제가 이거를 동화를 오랜만에 또 읽었잖아요. 봤을 때 솔직히 뭐 딱 보이는 건 첫 번째로 왕이에요. 이게 지금 시대로 따지면 뭐 대통령 아닌가요, 언니?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죠. 게다가 공무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게 왕이 그런 그 부하들을 이렇게 사기 진작시키려고 뭐 마법사 부르고 자기 딸도 생겼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게 이유가 뭐냐. 아니, 뭐 뇌물을 줬어. 뇌물을 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마녀들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왕이 세금을 멋대로 쓴 거면 업무상 횡령 또는 뭐 직권남용 등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일단 마녀들은 전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증례, 수례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계속 해봐. 아니 뭐 뇌물을 줬어. 뇌물을 줄 수 있어요. 뭐 왕이니까. 그때 시대랑 지금 시대랑 똑같은 거 아니니까. 근데 왜 차별해서 주냐 이 말이지. 게다가 그거 자기 돈도 아니야. 세금 걷어서 했을 거 아니야. 다 그 국내 피와 해 같은 세금으로.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닭 깔고 콩 팔고 막 이래갖고 얼마나 힘...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이제 세금으로 걷어가가지고 제 지금 말이요. 마법사들 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마법사들도 줄 수 있는데 공평하게 준 것도 아니고 왜 13번째 마법사를 뺏놓냐 이 말이죠. 자기 나라에 있는 마법사가 결코 13명이 다는 아니었을 수 있어. 또 더 있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임이니까 줬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좀 그런 저도 이제 뭐 항상 뭐 알바를 했다거나 학생 그런 을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 계속 평생 을로 살았지.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받으면 솔직히 이렇게 막 상사가 줬잖아. 그런 거 똑같이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 마음에 든다고 누군 더 많이 주고 얼마나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는 좀 마녀의 증오심이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갔어요. 이게 이제 을의 마음에서 그렇지. 이제 더러워지. 갑의 횡포.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갑이라서 몰랐던 거야. 우리 집에 갑이었거든. 그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나오고. 나오고 그래. 을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빴어 왕이 진짜. 진짜 뇌물이 완전 황금 접시, 순금, 다이아 막 이런 거잖아요. 왕은 그러니까 뭐 굴비 이런 거 아니야. 황금 접시 이런 거 그냥 간장 종지를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 황금으로 접시? 24K 골드 아니야. 순금, 다이아도 참깨 다이아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아닌가? 몇 캐럿일 거야? 10 캐럿 막 이래 봐 얼마야? 1억 1억은 그냥 가볍게 넘기자. 왕 클럽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차별해서 지금 금은 보화를 주는 거잖아요. 제 말이요. 왜 차별? 아니 이게 고위 공무원이라 그런가? 그 12마녀가?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자기 맘대로 부른 거지. 그러니까. 친한 사람. 지인들. 지금 푸른 기와집에 그분. 어렸을 적에 그분 다 모아서 10가지 할게요. 그렇죠. 10가지만 언니 위험해요. 언니. 나 첫 방송부터 끌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네, 위험하니까. 그래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를 법적으로 보면 네. 증례거든요. 이게 증례라는 게 뭐냐면 증여하다 할 때 증자고 그리고 뇌가 뇌물. 아. 뇌물을 줬다고. 아, 뇌물을 이게 증례에 해당해요. 아. 왕이 지금 황금 접시 다이아 막 이런 걸 준 거는 증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뇌물이란 게 그거네요. 여기서 그 마녀들이 준 선물이 뇌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언니? 뇌물이고 왕은 준 것도 죄가 되고 받은 것도 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두 개. 더블. 아, 줬으니까 죄, 받았으니까 죄. 받은 건 수뢰. 수뢰. 수뢰. 증뢰. 증뢰. 이렇게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물을 주고 또 네. 받은 게 각각 다 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 왕이 받은 거 있잖아요. 공주가 받은 마법들. 거지. 공주가 받은 것도 어차피 친인척 가까운 가까운 딸한테 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받은 거 받은 게 뭐였죠? 이게 보니까 분명히 아름다워라 해서 이제 얼굴과 몸의 전신선형이 막 좋은 목소리, 지혜, 그렇죠. 머리까지 완소녀 12종 세트 받은 거 아니에요. 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냥 좋네요. 아빠가 일단 타고 났는데 아빠가 왕이야. 막 눈뜨니 버킹궁이야 이런 거 아니야. 부모 잘 만났어. 내가 보기에 얘는 잘 진짜 부모 잘 마법도 쓸 수 있는데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12마녀 부른 것도 예를 들면 뭐 학벌대로 불렀다 진짜 호그와트 12명만 부른 뭐 이런 느낌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 웃겨. 먼저 호그와트 학벌 뭐 슬리데린 뭐 기숙사 뭐 12명 뭐 이런 거 부른 거야. 그리핀도르가 짱이거든요 언니. 아 그리핀도르는 근데 내가 봤을 때 권력욕이 너무 없어. 너무 착해. 왕이랑 안 친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갑자기 웬 호그와트 얘기? 다시 넘어가서 어쨌든간. 네. 그래서 이게 현대로 하면 공주가 받은 게 뭐가 되냐면 이뻐지기 뭐야? 성형수술. 성형이죠. 풀 성형 아니야. 머리부터 끝,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똑한 머리. 마녀 개인 과외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목소리 보컬 트레이닝 받은 거 아니에요. 댄스 강습해줘. 완전 이거는 뭐 피부과부터 해서 풀셋으로 해준 건데. 이게 뭐가 해당이 돼요, 언니,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마녀들의 경우에는 증뢰가 되는 거죠. 준 거니까. 왕은 이 수레. 모든 서비스를 받은 거는 수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받은 것도 그렇고 준 것도 그렇고 다 1억씩 넘잖아요. 아유, 1억이 넘는 뭐 가치를 게 가치를 새길 수가 없죠. 언니. 1억이 넘고 뭐 5억 넘고 이런 거는 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주고받는 게 중요하지 생각하지만 이게 1억 뭐 이렇게 돈이 커지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세게 처벌을 받아요. 그럼 뭔데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막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너무 긴데요. 법률 단어가. 이거 보통 너무, 그냥 부를 땐 특가법이라 불러요. 특가법. 아, 특가법. 네. 우리 특가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위반되면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서 1억 원 이상이면 그래서 보통 할 때는 1억 원 이상이면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받고요. 5억이 넘어가면 9년에서 12년 정도가 이제 양형 기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짱이다. 되거든요. 내가 볼 때 지금 이제 풀 상영해주고 막 금은 보아 황금 뭐 왕다이아 막 이런 거 주고받고 이러면은 10년 이상 가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왕은 10년 이상 받아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상 받은 판례가 맞나요? 일단 그 정도 주고받은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낮게 경제사범 이래갖고 또 일찍 나오죠. 풀어줘 막 풀어줘. 그럴 것 같아. 또 왕이잖아. 그리고 받은 애들이 또 위에 계시잖아요. 안 내려오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또 받은 돈이 있으니까 풀어주는 거지. 아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언니. 그 제일 나는 약간 이제 이거는 뭐 법 이런 거 떠나서 나는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버지로서의 왕을 보자면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왜 물레 교육을 안 시켰냐 이거야. 나는 내가 만약에 부모였잖아. 왕이었잖아. 그러면은 물론 물레가 안 좋은 거를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 아예 그 물레에 대해서 아예 그런 불태우거나 그러지 않고 공주야 이 물레는 너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 근데 왕은 강제로 그걸 다 처분시켰잖아. 지가 뭔데 그 남의 거 다 뺏어 다 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 안 되나요 언니? 이거 백성들 거 다 물레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물레를 지가 뭔데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청와대 언니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너 핸드폰 내놔 이러다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 처분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 다 들고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우리 지금 현대로 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게 돼서 헌법 소원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기본권이 이제 침해된 거죠.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국가 정책상으로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물레를 다 가져다 태워버린 경우에는 횡포에 가까우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여요. 그 어떻게 보면은 또 있어? 화수분이야 왕. 아 그리고 왕이 또 진짜 웃긴 게 그 자기 탑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재우잖아. 이게 이제 12번째 마법사가 한 거잖아. 왕이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공주 깨면은 당황하지 말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이게 식물인간 만든 거랑 뭐가 다른가? 아니 100년 동안 식물인간을 만들어버린 거잖아. 얘가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진짜 왕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성 안에 모든 사람이 공주 같겠을 때 불편하지 말라고 다 재웠으면 아니 그 사람 가족들은 어떻게 이미 어머니 죽어서 이제 그 한 증 뭐지 증손자 정도 됐어요. 아니 우리 딸 아들이 어 그래 뭐 정부 공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해 완전 대출세 했어 대출세 했는데 걔네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깨고 나면 성 안에 식구들은 다 죽었어. 걔네들 아무리 안 늙는다 그래도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따지고 보면은 100년 뒤에 깬다는데 이거 전치 100년 아닌가? 전치 100년 어떻게 솔직히 차에 치여서 전치 6개월만 나와도 거의 만렙급으로 다친 거거든요. 아 원래 6개월 6개월 정도면 솔직히 입원을 6개월 하면 도대체 얼마나 다친 거야. 많이 다친 거지. 이거는 근데 잠자는 거잖아 언니. 근데 그건 다친 건 아니고 잠자는 거랑 약간 다르지 않나? 아닌가? 생각해봐요.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늙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의 상해를 넘어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해랑 중상해랑 다른가?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신체가 이제 원래는 뭐 기능이 훼손되고 뭐 그렇다라고 이제 법률 용어로 막 길게 설명하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 됐고. 네, 됐고. 상해는 그냥 다치면 그 정도고 중상해 같은 경우는 안 낫는 거야. 막 불구, 불치, 막 난치병 막 이렇게 되거나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볼 때 이걸 중상해로 볼 수 있을지 상해로 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긴 한데. 그렇지. 100년 뒤에 깨면 얘네가 얼마나 쇼크를 받을 거야. 그리고 100년 동안 잤는데 관절이 지금 멀쩡할 거란 보장이 그렇지. 없어. 근육 이런 거 근육 다 사라져. 못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내가 볼 때. 이거 왜 불구, 불치, 난치는 될 것 같아. 난치의 질병 정도 해당하고. 그래서 전 중상해라고 보는데. 이게 뭐 법학 수업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죠. 대충 뭐 쉽게 상해라고 봐도 왕은 지금 마녀를 마녀한테 시켜서 애들을 다 재운 거죠. 전치 그렇죠. 100년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치 100년의 식물인간 상태를 전원을 만들어놨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상해 교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언니 교사가 뭐야? 교사가 뭐야? 교사. 교사. 선생님이야? 아니야. 시킨 건 맞아. 선생님들이 시키듯이. 근데 교사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남한테 야, 쟤 좀 때려. 해봐라. 야, 너 저 좀 때리지 않을. 그러니까 때려라고 해서 내가 완전히 걔를 하고 싶지 않은 애를 시키는 건 아니고 하고 싶게 만드는 거지. 옆에서 시키는 것도 그게 그래서 내가 시킨 사람이 그래 결심했어. 내가 범죄를 저지르겠어. 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범죄가 되는구나. 범죄가 돼요. 어쨌든가 그렇게 해서 결심을 시켜서 걔가 범죄를 저지르게 하면. 근데 지금 마녀를 시킨 거잖아요, 왕이. 그렇지. 근데 그렇지. 시켰지. 맞아. 그래서 지금까지만 해도 왕이 수레, 증레, 상해, 교사에 대박. 뭐 있었지 또? 한 세네 개 위헌 소송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개 정도 법정에 갈 게 있네요. 대박이네. 지금 대부담한 분이신 것 같아. 이분은 내가 봤을 때 거의 횡포야. 횡포래. 그리고 네. 나 하나 더 있어. 뭐야? 지금 자는 사람들 탑에다 가둬놓고 공주까지 포함해서 덩쿨 키우고 이래갖고 완전 가둬버렸잖아요. 이거 몰래 문 나가게 한 거니까 이것도 죄지. 지금 이게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밖에서 문을 잠근 게 이제 죄가 되냐 아니냐거든요. 당연히 죄 아닌가요? 아닌가? 아닐 수도 있나? 이게 네. 법학에선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자고 있는 사람을 가뒀어. 근데 나는 몰랐어 어차피. 7시간 가뒀는데 내가 그날 12시간을 잤어요. 어쨌든 내가 뭐 내 자유가 어떻게 구속되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라는 입장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나갈 수 있었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니까 죄가 된다는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설이 대립이 돼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뭐가 더 우선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형사를 잘 안 해서 민사 쪽이라 계속 그러시구나.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내가 알기로는 자는 사람 가둬도 그렇게 되고 개인적인 저의 견해를 따지자면 아니 내가 30시간을 잤어. 근데 내가 알고 보니 24시간 갇혀 있었대. 소름 끼치지 않아요? 당연히 무섭죠. 나 같아도 내가 무섭지. 뭐 예를 들어 그 미국 감기약 중에 나이 B라고 있거든요. 나이 B를 먹으면 먹는 순간 혼 가요. 혼 가서 자요. 내가 그거 먹고 한 거의 26시간까지 잡았어. 하루 종일 누가 가둬도 모르는 거지. 모르지.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래서 대박이. 그럼 왕이 지금 오관왕 오관왕 대박이네 이거 근데 이렇게 이게 원래 법이 하나만 잘못하면 안, 그게 뭐 작을 수도 있지만 가중처벌이라거나 이게 막 쌓이고 쌓이면은 완전 더 그 커지는 거 아니에요 언니? 지금 네. 왕은 다 별개의 행위라 그러죠 이제 아, 우리가 법을 이제 죄를 이제 물을 때는 행위별로 따져요. 아 그러면은 그게 동시에 여러 개의 법을 저질려도 다 일일이 따로 그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가 되면 아, 어, 맞아.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상상적 경합이네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어. 아, 우리 법 학습하는 거 아니잖아. 아, 그 중에서 제일 센 걸로 처벌받거나 하는데 아, 내가 여러 개 행위를 해서 각각 범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은 일단 뭐 너 무기징역 사형 하나로 해서 나오지만 일단 죄는 다 여러 개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교도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가장 센 걸로 들어가나? 이게 그냥 플러스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 우리가 그 계산법까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아니죠. 그냥 쌓이면 더 처벌받는다 정도로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요. 그런 거 좀 왜 물어본 거야? 아니, 요즘 뭐 기획하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 얼마 착하게 살아요. 요즘 뭐 있어? 요즘 취업 준비하는 데가 혹시 뭐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그런 스미싱 말한 건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근데 맞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대통령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전 대통령님께서 한창 그 법 그 뭐냐 집 몰래 산 거 어디지 서초동에 집 몰래 산 거 그 아들 뭐 아들이 있다 몰랐다 뭐 아, 내고 그거 뭐, 내고 처벌 안 받았잖아요 뭐, 주진 삐 기자가 찾아냈던 그거 뭐였죠 그거 뭐 그게 왜 안 들어간 거죠 그때? 아 이게 네. 대통령 면책 특권이란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범죄 처벌의 프리패스? 그러니까 부루마블의 황금 열쇠 우대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돈 안 내고 다음 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게 대통령이라. 근데 이게 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을 가져요.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면 대통령일 때는 처벌 안 하고 아예 재판도 안 받아도 되고 하지만 아예 뭐 얘가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직의 임기는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다시 묻겠다고 이런 건가? 근데 이제 소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추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보통 형사 사건에서 이제 법원에 뭘 제기하고 이러려면 그 전에 뭐 경찰이 조사도 하고 검사도 조사를 하고 이거를 뭐 공소를 해서 뭐 하고 이거 기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못하게 하는 거죠. 소추라고 하는 건 그 전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과정이요? 그래서 아예 재판 제기가 안 되게끔 그리고 그 전에 그리고 와, 대통령 체포하고 이래봐요. 응? 여기 쿠데타 일어날지 몰라요. 여기도 중세잖아, 중세. 일시 구금, 압수수색, 검증까지 모두 불가능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대통령 일하라고. 근데 요즘 뭐 일하시나? 약간 근데 소출한 단어를 제가 저는 일반이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단어를 내가 평소에 안 쓰니까 단어가 어려운 거야. 안 써도 돼요. 이거 쓰면 그 정도예요. 뭐 내가 피해자여도 문제고 가해자도 문제지. 그래서 피고인도 피해자도 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라. 아까부터 계속 묻는데 솔직히 얘기해. 아 언니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저 신문하지 마세요. 끝나고 얘기하자. 아, 네. 그래서 언니의 결론이 그건가? 그러면 이제 왕이 끝나기 전까지는 처벌 안 받는다 이건가?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왕이 왕좌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처벌 안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돼요? 똑같아도 법은 법이니까. 왕이 갑자기 하다가 아니 대통령이 갑자기 일하다가 야 너 내려와. 머리끄댕이 잡고 내려가면 공석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또 왕도 뭐 그렇게 막 끌어내리면 일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대통령 때 이제 뭐 소문이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들은 소문이지만 이것저것 하셔서 내려와서도 문제 없게끔 이제 마무리 깔끔하게 처리하고 내려서 처벌 안 받으시는 분들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죠. 우리는 뭐 알면서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현대에서는 그렇지. 5년 하면 선거를 새로 하잖아. 그렇지, 우린 당연히. 5년이지만 딴 나라는 또 몇 년이고. 그러니까 임기 끝나고 보자라는 느낌인데 왕은 죽기 전에 왕좌 내주면 뭐 그건 또 모르지만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죽을 때 왕좌를 내려놓잖아. 처벌 안 받겠죠. 처벌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렇네요. 왕이 제일 나쁜데 제가 봐도 왕이 제일 나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처벌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처벌이 안 되지 않을까. 인생이 프리패스요. 좀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뭐 동화니까. 동화니까. 동화니까. 현실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그거 안 되지. 근데 결코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라봉 언니는 왕이 제일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봤을 때는 네. 왕자가 좀 이상해. 구려.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 왕자는 뭐 지나가다 왕자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이끈 사람이잖아. 아니 100년 뒤에 공주 몰래 찔렸다가 일어난다는데 굳이 탑에 기어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가다운 왕자가 아름다운 공주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지. 근데 또 아름답다고 하잖아. 저 자기 또 왕자고 힘도 있겠다. 뭐 병사들도 있겠다. 한번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 젊은 혈기에? 아니 젊은 내가 돈 많은 집 아들이야. 어? 그래서 제규어를 타고 가다가 저 집 딸이 이쁘대. 집에 들어갔어. 막 문도 잠겨 있고 막 넝쿨도 있는데 그거 다 하고 들어가갖고 뽀뽀했어. 이거 엄연히 주거 침입에 들어오라 그랬나? 아, 남의 언니... 집에 왜 넝쿨 자르고 들어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 언니 그렇게 말해주니까 약간 그렇네. 아, 그러네. 어, 아니 구하러 간 거고 하니 뭐 주거 침입으로 처벌받게 하겠냐만. 아니 동화가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쵸. 키스를 해야 왕 공주가 깨어난다라는 것도 있고 100년 동안 잔다라는 것도 있고 100년 뒤에 왕자가 나타나서 구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소가시님이 가져온 동화 버전으로 볼 때는 아, 100년 뒤에 일어났는데 굳이 들어가갖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이거는 주거 침입이야. 그래도 결국에 왕자 덕분에 키스를 하고 공주가 일어났는데 과연 그런가? 나쁜 사람일까? 나쁜 내가 사람일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뭐야? 잠자고 있는 공주 몇 살이야? 저 열다섯이요. 열다섯 살짜리 애한테 뽀뽀하러 간 거죠? 거슬리지 않아요? 중2죠? 언니? 어, 중2, 3짜리 애한테. 어? 근데 좀 약간 로맨틱하지 않나? 아닌가? 아무리 내가 아파. 너무 아파. 그래서 문병을 왔든 나를 구해주러 왔든 약을 들고 왔든 그래. 아니 이소가시님이 자고 있는데 와서 무려 중2, 3짜리 내가 중2, 3인데 한 고1짜리 남자애가 와서 막 뽀뽀를 했어. 막 키스를 막 했어. 약간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빈이나 송중기나 그래도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눈 딱 떴는데 모르는 남자가 뭐 나한테 뽀뽀하고 있어. 우리는 원빈, 송중기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누군지 아니니까 소름이 안 끼치지만 왕자가 10대 또는 20대 이제 미소년, 미청년이라고 생각하니까 로맨틱한 거지. 맞아. 그냥 혹시 왕자가 너무 혐오스러워 생략합니다. 아니지 절대 내 취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내 취향은 아니라고 여튼 그렇게 상정해 보자고요. 네. 그리고 보니 막 뽀뽀를 막 땀을 흘리면서 막 하고 있어. 아 언니 그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아니 솔직히 내 생각엔 그래요. 왕자가 네. 정말 잘 생기고 잘 나가는 왕자였으면 굳이 뭐 이쁜 공주 있다고 들어왔을까? 자기도 나름 이미... 다급하니까 구하러 온 거야. 내가 봤을 때 지네 나라에서 못 가게 생겨서 차라리 진짜 맞아 잘생긴 왕자였으면 온 나라에서 공주랑 결혼해서 오고 왔겠지. 굳이 구하러 나왔다. 놀러가다 지나갔어도 뭔가 하나 부족한 데가 있었을 거야. 뭔가 내가 봤을 때 아니, 절대 근데 저희가 지금 남성분들 욕하는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아니 근데 남성분들 아무리 본인이 잘났고 괜찮아도 그리고 옆집 딸이 이쁘다고 거기 뽀뽀하러 가시면 안 돼요. 아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잡혀가요. 그게... 여러분은 왕자도 아니고 왕자라도 그러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성충이지. 솔직히 성충이지. 이게 지금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심신상실 상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 추행을 한 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형법 299조의 준강간준 강제 추행에 해당돼요. 깨지도 않고 자고 있는 15세 소녀를 심신상실 상태, 항거불능 상태, 즉 뭐를 해도 거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 추행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좀 약간 어려운 용어가 네네. 많네요, 언니가. 뭐 심신상실 상태랑 항거불능 상태가 동시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언니 지금. 이게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 추행을 한 경우엔 299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게 약간 다른데 심신상실 상태 같은 경우는 뭐 법률 용어로 풀면 굉장히 길게 풀 수 있지만 짧게 잘라서 그냥 뻗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항거불능 상태는 못 깨기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거불능을 싸게 말하면 깨기지 못한다. 심신 상태를 싸게 말하면 뻗었다. 그래서 보통 강간,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그 심신상실 상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 피해자가 그 사람한테 저항을 못할 정도로 억압을 하거나 해야 돼요. 근데 준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준. 준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미 심신상실이고 이미 한 거 불능이니까. 아, 어렵네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말장난 같겠지만 알잖아요, 법하는 사람들. 그럼 처벌은 뭐 어떻게 받는 거예요? 처벌은 지금 이 형법에 따른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네. 근데 공주가 몇 살이죠? 15이요. 여러분도 다 아는 그 법. 아청법. 아청. 아청법 위반에 걸립니다. 아동 청소년은 아청법 하에서 19세 이하의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주도 여기서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해당하죠. 근데 아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었고 여기서는 2년 이상인데 이게 다른 건가요, 언니? 형법 10년 이하라는 거는 6년을 줘도 된다는 거죠.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뭐 안 주진 않겠지만 뭐 6개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청에 걸리면 무조건은? 2년 이상 사는 거죠. 일단은 2년 이상 찍고 가는 거야, 기본으로. 언니, 그러면은 왕자가, 왕자도 만약에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해도 아청인가요? 하지. 원래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 아청인. 지금 왕자가 예를 들어 뭐 13살, 12살짜리 애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그러면은 처벌을 안 받아요. 근데 만약에 중고등학생이다 그러면은 걸리지.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혹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형사 미성년은 지났습니다. 중1까지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1까지는 아직 어린애다. 어린애다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담 드라봉이 개소리를 토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요즘 보면 초등학생들 너무 성숙하고 맞아. 죄도 너무 악질이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많아서. 이거 이용해서 범죄 저지른 초등학생들 은근히 많아요. 제가 나는 어차피 처벌 안 받는 거 애들이 알아. 야, 요즘 애들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뭐 왕자라서 왕이 아마 보호해주지 않겠나 싶지만 현대로 치면 이분 안 되죠. 소년원 가시는 거죠. 급행 열차 타시는 거예요. 네, 좀 어렵네요. 근데 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열두 마법사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초대받았던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처음에는 뭐 뇌물 받은 거 언니가 말하는 이게 수레인가? 이제 받은 건 수레. 그렇죠. 준 건 증례. 그러니까 수레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마음에 준 거니까. 근데 그 마법 마지막 마법사가 잡내를 들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왜 잠들게 했냐 이거야. 나 같으면 내가 실력 있는 마법사였어. 그러면 나는 당연히 깨세요 이런 마법을 걸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 지네 실력이 딸린 것 같아. 아, 실력이 딸리는데 돈 받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왜 받았냐 이 말이야. 그럴 거면 아니 황금 조씨나 받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네임드고 네임드 네임드였을 거 호그와트 출신. 호그와트 슬리테린 출신. 출신이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100년을 걸었잖아. 네. 지금 2013년이죠, 언니? 응? 그럼 100년 전이면 1913년이잖아. 1913년?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고종께서 아직 살아있을 때더라고. 고종이 아직 왕조가 있을 때야. 네, 고종이 1919년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 그쵸. 아직은 살아있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때 재워서? 내가 지금 일어났다 봐. 이게 뭐야? 고종이 지금 깼어. 그러니까 그게 뭐야? 아니, 이 세상 천재 이상한 자동차도 굴러다니고 막 사람들이 뭐 이상 스마트폰 고정 보고 이게 뭐야 막 사진 찍고 이런 게 말이 돼? 오랜만에 배워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잖아. 나 같으면 문화 충격에 받았을 것 같아. 이게 100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 그래서 좀 그 공주가 받을 문화 충격 아니면 그 그걸 생각했을 때 잠들게 한 것도 되게 나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하긴 좀 그래요.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벽돌이 누가 던졌어요. 누가 고층 빌딩에서 계속 죽이려고 벽돌이 던지는 걸 이소가시님이 보고 그거를 밀어서 피하게 해줬어. 근데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팔이 빠졌어. 부러졌어 팔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상해로 상해나 뭐 폭행치상 뭐 이런 걸로 걸고 들어갔어. 그럼 그거 되나요? 그런 거 되나요, 언니? 네, 이거는 이제 죽지 않게 해준 거죠. 구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위험을 경감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맞아, 근데 지금 마녀 실태에 마녀 집 잠들겠다. 죽는 거 살려놨더니 내년 나를 그러니까, 100년 잠들 그러니까. 내년이면 2년 상해. 아니 솔직히 100년 제가 마법사였으면 100년까지 아니고 한 1년? 길어야 10년? 그래야 사람들 이렇게 따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길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년은 좀 여기서 지금 네. 받은 돈이 황금 접시에 다이아에 황금 상자까지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지. 많이 받았지. 그래, 초대 못 받은 마녀가 응? 능력도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제 말이요, 제 말이요. 어? 근데 왜 안 부른 거지? 내가 봤을 때 뭐가 있어. 마법사 협회에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어둠의 마법 방어술 그런 교사가 없었을 거야. 그런 마법사가 없었을 거야. 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뭔가 실력은 있는데 안 뽑아줘도 이게 부조리. 아, 그렇죠. 부조리에 저항하는 그렇죠. 캐릭터로 우리가 그 13번째 마법자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퇴타락이 하긴 학벌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뭐 이런 서열주의 뭐 순혈주의 뭐 이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핀도르, 이 왕권을 없겠다. 이번 대회에서 대를 끊겠다. 너무 미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언니? 지금? 언니 너무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너무 갔네. 너무 갔어요. 아니, 근데 네. 생각해보면 13번째 마녀가 지금 제가 보기엔 제일 불쌍해요. 이러다 잡혀가고 죽었어 봐. 어떻게 돼요? 아 진짜 웃기다. 근데 하여튼간 지금 말씀하신 그 마녀 같은 경우도 뇌물수레 증례로만 해도 일단 10년 이상 가니까 증례 같은 경우는 이제 준 거는 아까 말했던 특가법에 걸리지 않고 그냥 형법으로 가거나 하고 받은 거는 좀 많이 받으면 걸려요. 그래서 특가로 가거든요. 아 받은 게 더 많이 나쁘지. 나쁜 건가요? 생각해봐요. 돈도 주고 처벌도 더 받는 것보다 돈 받은 놈이 처벌 더 받는 게 좀 감각적으로 그렇지. 맞아, 사실 그런 의도 때문에 취지 때문에 법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냥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재밌네요. 아, 그러면 오늘 네. 주변 인물은 뭐 요 정도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뭐 짚어볼 사람은 다 짚어본 것 같은데요, 언니? 오늘 게스트로 나오셔서 어떠셨어요? 아, 저 되게 재밌었고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좀 재밌는 게 첫 번째고 이런 동화로서 이렇게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거의 배운 건 없지 않아요? 제가 이제 평소에 못 듣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들어서 좀 신기하게 됐고 또 언니랑 이렇게 또 만나는 게 재밌었고 이런 방송 만들어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게스트 첫 경험 아니세요? 아, 저 처음이죠, 언니. 내가 머리 올려줬네. 미안해. 나 어디 신고하지 마. 미치겠다. 아, 이 언니 진짜. 하여튼 이 미안해요. 방송 그래서 저는 뭐 이 방송 했으면 좋겠고 저도 네네. 게스트 출연 겸 제 방송 홍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제 방송에 좀 홍보 좀 이소가씨님이 하고 있는 방송은 여대생의 은밀한 덕후생활이라는 방송이고요. 정확히 다루시는 게 뭐죠? 여기 왔으니까 홍보는 해야지. 공짜 홍보 아니야. 그래요? 감사해요. 아 솔직히 그런 작품 있잖아요. 뭐 미드, 영화, 드라마, 음악, 책, 애니메이션, 만화 등등등. 잉여력을 뽐내는. 아 네. 대중문화와 서브컬처를 다양하게 리뷰하는 방송이라 뭐 이런 거에 덕력이 없다. 난 덕후가 아니다 해도 충분히 이렇게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대생이 하기 때문에 여대생의 삶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주세요. 여대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아, 네, 지숙녀. 정말 안 살고 있어요? 아, 이제 저는 뭐 졸업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대생을 빼지. 아, 언니 안 너무 돼요. 어필하는 거 아니야? 왜요? 저 마음만 여대생이에요. 야, 나 마음은 중학생이야. 언니. 미안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많이 떨리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부끄럽고요. 하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오늘 들으신 분들 관심 갖고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법적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이렇게 동화를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생활에서 법학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유쾌한 방송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언니, 그러면 AS 같은 거 혹시 봤나요? 만약에 어떤 청취자가 변호사야, 막 판사야, 검사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예비 법조인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짓은 여러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네. 만렙이신 만수생분들 진짜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엔간한 변호사들보다 나으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어차피 재미란 거고 저도 이거 원고 쓰는데 뭐 몇 분이나 썼겠어? 한 40분 썼나? 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꼼꼼하게 찾아보고 한 부분이 아니라 재밌게 그냥 우선, 재미로 그치. 이렇게 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별법까지는 제가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다룬 인물이 4명 요 정도 되니까 그분들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훑으면서 저렇게 하는 건 저도 인간적으로 무리야. 내가 그랬으면 수석했지. 나 지금 그러니까 판사 됐겠죠. 저희 방송은 진짜 오직 재미를 위한 재미에 의한 그렇죠. 뭐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뭐 법학적으로 자문을 주실 분들에 혹시나.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 감사한데요. 그렇겠네요. 네, 메일은 lawnuna@gmail.com low 누나 at gmail.com으로 네. 다음 화도 또 들어야 되나요? 언니 이 발음? 똑같이 들어야 되나요? Sorry. 아. 죄송해요, 여러분. 그냥 한번 꽈 봤어요. 로우 누나 at gmail.com으로 예, 이메일 주셔서 너무 공개적으로 팟빵 리뷰 이런 데서 쪽팔리게 까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거냐고. 그냥 악플은 개인 메일로 욕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괜찮아요. 욕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 그냥 많은 관심을 그렇죠, 보내주세요. 그렇죠. 악플도 관심 욕도 있어. 좋고 하지만 제 실명을 아시는 분들 실명 쓰시면 안 돼요. 아 실명은 안 되죠. 실명 우리 서로 상도덕은 지키면 합시다. 저 이 바닥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어 이 나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 실명 쓰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라봉 라봉 제 닉네임은 라봉입니다. 라봉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대망의 첫 방송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인어공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